줄기 햇살처럼 흩어지는 나뭇잎 사이로 내 품에 잠시 머무르 보랏빛 노을 이었나 사랑한단 말도 모르는데 울먹이는 저녁 아이처럼 내 품에 잠시 머무르 한 줄기 햇살 이었네 그 마음을 알 수 없어 흐르던 눈물은 흐르질 않지만 그저 지난 추억이 아름다워 다시 또 생각나는가 사랑한단 말도 모르는데 울먹이는 저녁 아이처럼 내 품에 잠시 머무르 한 줄기 햇살 한 줄기 햇살이었네